6월 28일 SPM 뉴스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로 중앙은행이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ASB은행은 브렉시트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연말까지 금리 인상 검토를 중단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 여파로 만약 뉴질랜드 달러가 달러에 비해 강세를 보인다면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오는 8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1.75%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 ASB은행은 전망했습니다. ASB은행 이코노미스트들은 영국의 국민투표 이전에는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나 이제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이달 초 기준금리를 2.25%로 동결한 바 있습니다. 트레이드미 자료에 따르면 오클랜드의 주택 렌트비가 상승해 평균 렌트비가 $52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개월간 오클랜드 렌트비는 평균 $500를 유지했으나 지난 4월 $520를 넘으면서 최고 기록에 도달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렌트 주택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렌트비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렌트비가 인상되고 있는데 노스랜드 렌트비는 작년 대비 16.7% 증가한 $350가 되었으며 베이 오브 플랜트는 12.7% 올라 $400, 와이카토는 9.6% 인상돼 $360로 상승했습니다. 타라나케와 기스보는 북섬에서 유일하게 렌트비가 오르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남섬은 렌트비가 오히려 18% 하락해 기존 $485에서 $400로 떨어졌습니다. 전기 사용료가 15년 만에 처음 줄어들었습니다. 고용혁신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내는 전기 사용료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 동안 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사용료는 지난 2001년에도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고용혁신부는 기록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주거용 전기 공급 회사를 바꾸고 있다며 여기에는 전기 사용료 할인 제의가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관련 웹사이트 리얼리스테이트가 전국 평균 주택 판매 희망가를 57만 $971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7.2% 상승한 수치로 전체적인 주택 판매 희망가는 올랐지만 시장 매물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리얼리스테이트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새로운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불과 12주 안에 시장의 모든 매물이 사라지고 거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의 매물도 작년에 비해 9.2% 줄어들었지만 판매 희망가는 반대로 10.9%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엔젯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높은 가계 부채와 농가 부채를 제외하고 국내 경제의 상태는 양호하다고 합니다. 관광 산업은 지속적으로 강세이며 건축 산업 또한 매우 긍정적이고 낙농산업은 침체를 벗어나고 있는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계 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농가가 부채를 지고 있어서 은행 이율이 인상된다면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민자의 증가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개발시설과 주택 문제를 적절히 관리해야만 하는 위기 요소가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한유 FTA가 발효된 지난해 12월 이후 한국의 전체 수입이 5% 감소한 가운데에도 뉴질랜드의 대한국 수출은 6.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유 FTA 발효로 7억 9,370만 달러 상당의 뉴질랜드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면세 품목에는 포도주, 과일, 채소, 공산품 등 다수의 주요 수출품이 포함되었습니다. FTA 체결 이후 한국은 건설 장비, 철강 제품 수출에서 뉴질랜드는 냉동육, 버터, 홍합 수출에서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한유 FTA로 뉴질랜드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용이해졌을 뿐 아니라 뉴질랜드도 한국 투자가들에게 안정된 투자지로 더욱 더 각광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양국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뉴질랜드 경제에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비수기인 지난달에도 크게 늘었습니다. 1년 중 관광 비수기인 요즘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지난달 뉴질랜드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87,55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뉴질랜드 관광청은 비수기를 맞아 스키어, 사이클리스트, 골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관광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시사 상식도 늘고 영어 실력도 향상되는 시사 영어입니다. 오늘은 도로 안전 개선을 위한 존 케이 레터입니다. National invests $600 million to make roads safer. Every year on our roads, hundreds of New Zealanders are killed and thousands are seriously injured. 국민당 정부 더 안전한 도로를 위해 6억 달러 투자. 해마다 뉴질랜드 도로 위에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으며 수천 명의 시민들이 심각한 부상을 당합니다. The national-led government is working hard to improve safety across the entire road system and bring the road toll down. 국민당 정부는 전체적인 도로 시스템의 안전을 개선하여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Last week we reinforced that commitment, announcing we will be investing $600 million to make safety improvements to 90 high-risk black spots on rural main roads around the country. 지난주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책무를 강화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방 주요 도로 중 90군데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의 도로 안전 개선을 위해 6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These safety upgrades will include nearly all high-risk roads where there have been 5 or more fatalities in the last 5 years. It will make improvements to around 400 kilometers of rural state highways from Invercargill to north of Whangarei. 이번 도로 안전 개선은 지난 5년간 5번 이상의 사고가 난 대부분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점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은 인버카길부터 황가레이의 북쪽까지 대략 400km의 지방 고속도로에 개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The safety upgrades will include a combination of side barriers, rumble strips, wide center line treatments and median barriers. In some areas, corners will be softened to improve visibility and road marking and signage highlighting the road environment will be upgraded. 도로 안전 개선은 측면 도로 장벽, 요철 구간, 넓은 중앙선 처리, 그리고 중앙 분리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의 코너는 부드럽게 처리되어 시야 확보와 도로 표시가 향상될 것이며 도로 환경에 관한 표시판들 또한 개선될 것입니다. This program of roading improvements is expected to result in 900 fewer deaths and serious injuries on our roads over the next 10 years. 이번 도로 개선 프로그램은 향후 10년간 도로 위에서 900번의 사망 및 심각한 부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 시사 영어였습니다. 핀란드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비영리 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가 발표한 2016 사회발전지수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33개 국가 중 사회, 환경 등 사회발전 측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위에 등극한 나라는 핀란드였습니다. 2015년 7위에서 6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반면 지난해 1위를 차지한 노르웨이는 올해 7위로 6계단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77.70으로 29위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80.92로 소폭 상승하면서 133개국 가운데 26위에 랭크됐습니다. 평가 분야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기본적 인간 욕구에서는 92.21점으로 24위에 랭크됐고 웰빙의 기반에서는 82.10점으로 28위를 기록했습니다. 두 가지 평가 부문에서 한국은 물, 위생과 환경의 질약목에서 자성 취국으로 평가됐습니다. 기회 분야의 점수는 68.55로 다소 낮게 랭크됐는데 개인의 권리 항목에서는 순위가 4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은 133개국 가운데 86.54점을 얻으며 14위로 선진국 체면을 유지했고 중국은 62.10점으로 84위에 그쳤습니다. 1인당 GDP 5만 달러가 넘는 미국은 올해 19위에 랭크되면서 가장 심각한 저성취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2016 사회발전지수는 기회, 건강과 복지, 교육, 차별로부터의 자유 등 이른바 침묵의 사회발전은 GDP 성장에 따라 높아지지만 국부 그 자체가 사회발전 수준을 높이는 절대 요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 발전에 따라 스마트홈 시장이 스마트 기술 중 먼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세계 스마트홈 최대 시장은 미국이지만 중국 시장이 큰 성장세를 보이면서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스마트홈 시장 규모는 9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나타나 미국은 스마트홈에서 가장 큰 시장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아 지난해 중국 스마트홈 시장 규모는 403억 4천만 위안으로 2014년에 비해 41% 성장했습니다. 중국 시장은 오는 2018년에는 시장 규모가 1300억 위안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앞으로 매년 평균 시장 성장률이 48%에 달해 미국 시장을 누르고 중국 스마트홈 시장이 1위에 올라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IT 업체 텐센트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중국인은 6억 6,8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텐센트는 인터넷 사용자에 비해 중국 스마트홈 등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 제품에 네트워크 연결을 적용한 경우는 5%가 되지 않으며 이는 미국과 큰 격차를 보여 잠재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재투표를 요구하는 청원 서명자가 3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브렉시트를 후회한다는 의미로 잔류를 요구한다는 리그렉시트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하원 전자청원 웹사이트에 게재된 청원서에는 357만 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원서는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잔류 또는 탈퇴 응답이 60% 미만이고 투표율도 75%가 안 됐기 때문에 또 다른 국민투표를 치를 것을 영국 정부에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국 하원은 청원서 내용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원은 접수된 청원에 대한 서명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설 경우 이를 의회에서 논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리디아고가 LPGA 투어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시즌 세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리디아고는 27일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 피너클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월마트 아칸소 챔피언십 마지막 날 3라운드 경기에서 3타를 줄이며 합계 17언더파 196타로 미국의 모건 프렛을 대만의 캔디 쿵을 3타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리디아고의 이날 우승 스코어는 종전 기록 15언더파 198타를 2타 줄인 대회 최소타 기록입니다. 우승 상금은 30만 달러입니다. 지난 4월 4일 아나 인스퍼레이션에서 우승한 이래 84일 만에 우승한 리디아고는 시즌 3승이자 통산 13승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뉴질랜드 사회에 널리 알리는 K컬처 페스티벌이 7월 3일 웰링턴에서 열립니다.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이 웰링턴 한인회, 웰링턴 시티 카운슬 등과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는 7월 3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웰링턴 워터프론트 쉐드6에서 열립니다. 2016년 K-POP 대회 등 한국의 현대문화와 전통문화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이날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한국의 전통 놀이를 배우고 한복을 입어보는 체험 기회도 제공됩니다. 이상 SPM 뉴스였습니다.